우리 공화국의 평화와 안전을 침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 경고.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의 한결같은 반대와 배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끝끝내 고고도 미사일 방위체계 사드를 남조선에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적들은 사드 체계의 남조선 배치가 불러올 파장을 무마시켜보려고 한미 공동실무단이 수개월간의 검토 과정을 통하여 이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하고 환경과 건강, 안전 보장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였다는 설명을 늘어놓고 있다. 지어 조선반도 주변국들의 반발을 사전에 누르기 위해 남조선에 배치하는 사드 체계의 전파 탐지기는 탐지 거리가 긴 전진 배치형이 아니라 탐지 거리가 짧은 종말 단계형이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까지 내돌리고 있다. 말하자면 사드 체계가 오직 우리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영되는 방어적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가 보유한 각종 로켓들과 그 시험발사가 남조선과 전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되기 때문에 사드 배치 결정은 그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듯이 여론을 오도해 내고 있다. 전쟁과 대결의 광신자들이 떠드는 우리 군대의 위협설은 그 어디에도 통할 수 없는 억지 주장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보유한 모든 무장 장비는 내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자위적 수단이다. 얼마 전 우리 전략군이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한 것도 태평양 지역의 작전지대 안에 도사리고 있는 미제 침략군 기지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위대한 백두영장들의 탁월한 손길 아래 우리 혁명무력이 오늘과 같이 막강한 위험을 떨치는 타격 역량으로 발전한 것도 미국을 비롯하여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는 적대 세력들이 이 행성의 그 어디에 있던 마음먹은 대로 소탕해버리기 위해서이다.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악명높은 주범들이 우리의 자위적 수단들은 심각한 위협으로 묘사하고 저들의 침략 전쟁 수단들은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떠드는 것이야말로 흑백 전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위협 타령은 침략과 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한 미국과 괴뢰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이번 사드 배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거머쥐는 것으로 세계 제패를 꿈꾸는 미국의 흉악한 야망과 상전을 등이 없고 북침을 이루어버리는 괴뢰들의 극악한 동족 대결 측동의 직접적 산물이다. 개발된 사드 체계를 괌도 앤더슨 침략기지에 배치한 후 다음 장소로 남조선을 선정하고 실전 배치하기로 한 것은 미국이 추구하는 침략적인 아시아 태평양 중시 전략의 기본 초점이 다름 아닌 전조선에 대한 군사적 지배에 있다는 것을 여지없이 실종해준다. 특히 미국 남조선 동맹을 주축으로 하는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는 대국들을 견제하고 군사적 패권을 거머쥐자는 데 그 흉심이 있다. 상존의 강요에 따라 아직 군사적 효용성이 충분히 검증되지도 않고 강력한 고출력 전파로 인명피해를 초래하게 되어 있는 미완성체계인 사드를 천문학적인 혈세까지 섬겨바치며 끝끝내 반입하기로 한 것은 박근혜 패당이야말로 천하에 둘도 없는 만고역적인 무기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 혁명무력은 천만군민의 운명인 최고 수뇌부 옹리를 자기의 최대 사명으로 조국 수호와 인민 보위를 제일 사명으로 하고 있다. 조선인민군 정참모부 포병국은 위임에 따라 미국과 남조선 괴뢰 호전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엄숙히 경고한다. 첫째, 세계 제패를 위한 미국의 침략수단인 사드 체계가 남조선이 들고 앉을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다. 미국은 남조선과 그 주변의 전쟁 살인 장비들을 끌어들일수록 우리의 사정권 안으로 더 가깝게 들어오게 되며 그만큼 비명소리를 지를 순간도 없이 처참하게 전멸될 수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야 한다. 최첨단의 공격적인 타격수단들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대는 사드를 배치하면서 전쟁 도발에 광분하는 미국에 보다 무자비하고 강력하고 면발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며 호전광들은 끝없는 불안과 공포의 악몽 속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둘째, 남조선 괴뢰들은 미국 상존의 사드체계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하여 우리의 무자비한 불벼락을 스스로 자초하는 자멸의 비참한 말로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다. 사드체계로 우리의 정의의 타격을 막아보겠다는 것은 군사적 무식의 발로이며 여론과 민심을 우롱기만하는 것으로 된다. 우리 군대는 적들의 모든 침략전쟁 수단들은 물론 대조선 공격 및 병참 보급 기지들까지 정밀 조준 타격권 안에 잡아놓은 지 오래다. 박근혜 역적 표당이 남조선을 미국 상존의 핵 전처 기지로 내맡길수록 초래할 것은 최선으로 초악한 전명을 앞당겨 끝장내는 비극적 종말뿐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명령만 내리면 가차없이 무차별적인 보복타격을 가하여 불바다 잿더미로 만들어 놓으려는 것이 우리 군대의 대틈없는 의지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셋째, 우리 혁명 무력은 앞으로도 조선 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수호의 전조선에서 그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군대의 숭고한 의무이다. 우리 백두산 혁명강군은 횡포한 미국과 그 하수인들의 침략적인 전쟁 책동을 추후도 역납하지 않을 것이며 과감한 군사적 조치들을 연속 취해나가게 될 것이다. 정의를 위협하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징벌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 조치는 날강도 미국과 적대 세력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주최 105, 2016년 7월 11일 평양.